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십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나오는 한날의 괴로움이라는 말은요, 악한 세상에서 살면서 겪는 고통을 말합니다. 온 세상이 악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요. 그 사회에서 사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이 되죠. 평범한 사람들은 먹고 사는 일을 항상 걱정하게 됩니다. 예수님 시대의 평민들은 하루 한 끼 배부르게 먹으면 아, 오늘 잘 살았다, 다행이다, 행복하다 이렇게 느끼던 때였어요. 뭐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두 끼 먹었거든요. 세 끼 먹은 때가 이제 100년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 시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오늘 당장 밥 한 공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먹으면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먹을 수 있는 밥 한 끼가 있다면 아직 내일 닥치지도 않은 그런 배고픔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서 그것을 오늘 끌어당겨서 아 오늘은 이렇게 먹어도 내일은 또 배고프겠지라고 하는 그 염려를 끌고 오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아니 오늘 살면서 괴로웠던 것을 더하기 내일 괴로울 일을 갖다가 끌어가지고 쓰니까 삶의 무게가 두 배가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 당시의 귀족들이나 부자들은 창고에 곡식을 쌓아두었어요. 누가복음 12장 9절인데요. 부자가 자신에게 말할 것이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했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 내 영혼을 가져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을 누가 가져가겠느냐. 이런 사람은 자신을 위해 재물을 쌓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사람이다. 오늘 부자는 넉넉한 재산을 쌓아두었습니다. 여러 해 동안 편히 쉬고 먹고 마시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내일 당장을 걱정하지만 부자인 사람들은 내일이 아니라 여러 해를, 몇 년 뒤의 일을 염려하면서 쌓아놓는다는 겁니다. 부자도 미래에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에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서 염려하지만 계속 가난해지고 또 내일 일을 염려하는 삶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재산을 쌓아서 몇 년치의 염려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보기에는 부자가 또 괜찮아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둘 다 좋은 평가를 얻지 못합니다. 가난한 자는 다른 신을 섬기는 이방인들처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먹고 마실 것, 내일의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신들에게 기도하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어리석게도 영혼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자에게 너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하시죠. 가난한 사람은 내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요. 부자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했다고 평가를 받아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사람이라면 모두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내일 먹을 음식 그리고 몇 년치의 재물 이런 것들을 얻어서 이 염려라는 것을 극복하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부자보다 두 배로 힘든 삶을 살지요. 당장 내일의 일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그것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속도나 무게들이 더 현실적이에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먹을 것을 구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다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먼저 지금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필요한 것을 다 알고 계셔. 그리고 그분은 너의 아버지시다. 이걸 알아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질서에 따르는 삶,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 올바른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내일의 염려를 이기는 방법인 것이에요. 부자들은 재물을 쌓아놓고 마음의 짐을 덜지요. 이것이 부자들의 염려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갖고서 하나님께 부요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잠언 19장 17절을 보면 가난한 자에게 베푸는 일은 여호와께 빌려드리는 것이니 그분이 후하게 보상하신다. 율법을 보면 십일조나 안식년처럼 가난한 자들과 재물을 나누라 라고 하는 계명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서 말씀에 따라 정의를 행하면 하나님 앞에 부요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는 것이 미래의 염려를 해결하는 올바른 방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직 닥치지도 않은 걱정 때문에 지금 내 손에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는 것이죠. 지금 무엇을 해야 됩니까? 지금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유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먹고 마시는 염려에 사로잡혀서 그것 자체를 해결하려고 하면 내일의 일을 어떻게 이 염려를 해결할까? 몇년 뒤의 일을 이 재물로 어떻게 쌓아놓을까? 어떤 식으로 하든 올바른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을 보면요.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줬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방법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겁을 줘서 끌고 가시거나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억지로 따르도록 하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가 두려움이나 미래에 대한 염려나 그리고 내가 잘못될지도 몰라 라고 하는 걱정에 따라서 행동하거나 무엇을 결정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일단 멈춰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이미 하나님 사랑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준다 그랬는데 나는 두려움 때문에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내가 이대로 있으면 내 미래가 어두울지도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내 그렇게 될까봐 무서워서 어떤 일을 계획하고 진행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밖에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염려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문제 해결을 강구하는 것은 이방인의 기도인 것입니다. 이게 해결 안 되면 내가 죽을지도 몰라, 망할지도 몰라 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것을 주세요. 저것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끌고 가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의가 이것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올바른 길을 선택해서 가겠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자녀들을 교육하거나 아니면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에 너 그렇게 안 하면 망해. 너 잘못될지도 몰라. 저런 사람들 보이지? 저렇게 된다. 라고 두려움을 줘 자녀들의 인생을 끌고 가려고 하시죠. 우리는 그게 자녀를 사랑해서 그래요.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사랑이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을 계획하고 또 우리의 염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 두려움에 이끌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을 구하고 찾아서 아, 이 길로 가야 되는 것이구나 하고서 올바른 길을 선택해 가야 되는 것이죠. 두려움에 의한 반동은 올바른 길이 아닙니다.